Forbes 뉴스.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인류형 창업지원형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대학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학사 서울관 2022년도 2학기 입사생 수시 모집 안내입니다. 입사 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입니다. 선발 인원은 남자 00명, 여자 00명의 1학년 이상 학생과 남자 2명, 여자 2명의 학년 구분 없는 장애인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명학사 서울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하반기 삼성전자에서 DS 부문 TSP 총괄 사업부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 기간은 9월 7일 수요일과 9월 13일 화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며 지원서 접수는 9월 14일 수요일 17시까지입니다. 참석 방법은 채용 설명회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해 링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6일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내 분쟁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정당법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총의로 결정한 당헌 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 국민들께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지난 2일과 5일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를 잇따라 열고 당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의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비대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서며 7일 기준 6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에 80원이 올랐습니다. 한편 에너지 수급 문제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 109선으로 소폭 내렸다가 7일 새벽에 다시 110.3선으로 올랐습니다.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72명으로 늘었다고 중국 중앙 CCTV가 7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CCTV는 전날 15명으로 집계된 실종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 지진대는 이날 오전 2시 42분 쓰촨성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쓰촨성 루딩현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한 직후 규모 4.2 여진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이은 또 한 번의 지진입니다. 현재 지진 발생 지역에 나흘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김채연,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